위대한 김정일 대본수 회고 에티오피아 위원회가 9일 아디스아바바에서 김정일 동지 회고 마지아르 위원회가 8일 부다페슈트에서 결성되었습니다. 회고위원회들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고 5돌세 즈마요 그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출판 보도물의 논리 속에 선전하며 강연회, 영화 감상회 등 정치문화 행사들을 의의 있게 조직하기로 했습니다.